손엔 네 모습이 가득해.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나라서 내가 널 잊고 살아가는 게 잊은 채 살아가는 게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몰라. 근데 왜 내 가슴은 아직 네 곁을 떠나지 못해. 어쩜 이렇게 어쩜 이렇게 나의 마음으론 안 되는지. 시간이 지나갈수록 커져가는 사랑이 아직도 너를 보낼 수가 없나 봐. 그냥 나는 이대로 살게. 그리움도 참으며 살게. 널 잊은 채로 숨긴 채로 그래 그렇게 웃어볼게. 제발 그냥 잊어달라고. 내 머리는 아직도 말을 하지만 아니라고 아니라고 내 가슴이 말해. 어느새 내 맘속에 네 모습이 가득해. 말할